사고 바람결에 전해진 내 그거 너의 향기인 것 같아. 정말 행복했지. 함께 웃고 울던 날들 내겐 삶의 이유였으니 내 눈물을 미소로 바꿔놓은 너라는 사람이 내 전부가 됐어. 계절은 오고 또 가고 네 사랑도 변해가고 눈물이 헤어짐을 얘기해 이렇게 널 사랑해서 잊을 수 없어. 널 보낼 수 없어. 쉼없이 추억을 기다릴 거야. 우연히 들리는 함께 듣던 그 노래가 자꾸 내 마음을 울리고 하루 종일 네 사진을 보다 찢어버리곤 다시 찾곤 하는데 혼자선 안 될 것 같아. 너 없인 힘들 것 같아. 천번은 했을 얘기 같은데 모르니 널 사랑해서 잊을 수 없어. 널 보낼 수 없어. 쉼없이 추억을 안고 살 테니 너의 다시 제자리를 찾고 우리가 다시 만나 사랑하게 될 수 있을 때까지 못돼.